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. 부르던 이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에 사랑했고 고이 간직하렸더니 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나게 비치며 꿈도 따라 가는 중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you send go all the places that we went I seem to search the whole day through for anything that's part of you I kept a ribbon from your hair A breath of perfume lingers there It helps to cheer me when I'm blue Anything that's part of you Oh, how it hurts to miss you so When I know What can I take, what can I give When I'd give all of someone new For anything that's part